세계 손 씻기의 날에서 만 기념 모임이 17일 평양의 만경대 학생 선임 공전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교육위원회,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연관단위 일꾼들, 시안의 학생 소년들, 교원들과 주조 유엔 아동기금 대표부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이 있었습니다.